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헌신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집사님 재직들이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몇 가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교훈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첫 번째는 즉각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냥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많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뀐 헌신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마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좀 해놓고 드리겠습니다.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순서를 조금 바꾸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는 순종하는 모습,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즉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사단도 즉시 움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단도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며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로 차일피일 미뤘던 주님의 말씀들이 많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습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사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진 말씀들 실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미루게 만들고 결국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빼앗기기 전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어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생각해보면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빼앗기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루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룸이 참 많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직장인 B팀장은 요즘 부쩍 가벼워진 지갑에 한숨이 나온다. 술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목돈을 쓸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급상승하는 물가 탓을 해보지만 실상 B팀장의 현금 도둑은 따로 있다. B팀장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5분만 더 자야지 하며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가 아침도 못 먹고 택시 타고 출근, 택시비를 낭비하는 것이죠. 아침 회의에 늦다 보니 벌칙으로 직원들에게 돌린 커피, 통장잔고 확인을 미루다 연체료가 붙은 공과금, 뒷굽 수선을 미루다가 새로 사게 된 구두, 치통이 올 때까지 미루다 비싼 레진 치료를 해야 하는 썩은이, 오늘 하루 B팀장의 지갑은 물 새듯이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 고작 15분만 투자하면 해결됐을 일들로 B팀장은 몇 배의 불필요한 돈을 지출해야 했다. 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그 미룸으로 인해서 미룸의 습관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낭비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것들 참 많이 내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미루다가 연체료를 냈던 적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키워서 그렇게 더 많은 치료비를 드려야 했던 적도 참 많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미룬 만큼 우리는 축복을 그만큼 늦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미루기 습관으로 건강과 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내일 성경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 되지, 내일 말씀 전해야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어떤 삶의 습관들도 자꾸 미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네티즌들이 공감을 끌어낸 시험 공부 7단계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가서 해야지. 두 번째, 밥 먹고 해야지. 세 번째,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네 번째, 지금 보고 있는 TV만 보고 해야지. 다섯 번째,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여섯 번째,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일곱 번째, 망했다. 예, 네, 이런 적 많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여기서 IELTS 공부할 때 참 이런 많죠. 해야 될 것들을 내일로 미루다가 우리가 계속 불안하며 살고 스트레스 받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로 미루는 것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갖다 주지만 거룩함,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내일로 미뤘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순간 즉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헌신에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헌신.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3일 길을 가야지만 되는 그 모리아 산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잡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하루가 지나고 그 아들 자기가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될 그 백색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루 이틀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번민과 그런 많은 그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지금 이거 알게 되면 그 사라가 아마 미쳐버릴 수 있는데 이거 이래 될까? 계속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긴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신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들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드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그는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3일 동안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3일길이라는 것은 3일 동안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헌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훈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냥 날마다 그렇게 번제로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만 죽는 게 아니라 다음날만 죽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며 자기의 욕구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렸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 두 번 실천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헌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알면서 발을 씻기셨고 유다가 은30냥에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는 그를 품고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속 사랑은 결국 베드로의 배신을 베드로의 헌신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결국 계속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들을 표현할 때 그 속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왔지만 그분에게 다가가기가 힘드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리 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그들의 치유함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부르짖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발부동쳤던 사람들이 결국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닌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부르짖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멈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우리의 멈춘 큐티, 우리의 멈춘 기도, 우리의 멈춘 헌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사단도 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이 늘 쓰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100번 그가 유혹했다면 101번 그는 거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이 마음이 변해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지금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죠? 드릴라가 계속 유혹하고 계속 그를 회유하니까 결국 참다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죠. 결국 그렇게 인생이 망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도 날마다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무너졌다고 그리고 다시 회복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다 해서 우리가 내일 넘어지지 않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이 한 번 예배가 여러분들 주중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셔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3일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내어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헌신하는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헌신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실제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제물로 함께 드리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황당하고 거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할 정도로 그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아주 실체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랑이 관념이 아니죠. 실제가 됩니다. 사랑하면 직접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과 부산 뭐 상관없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비싸도 가서 밥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몇 시간을 갔다가 몇 시간을 돌아오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의 헌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거치나요? 아니죠.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밥 먹이기 위해서 좋은 것들 학교를 보내주고 자녀들을 정말 좋은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을 소비하고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내어 쏟으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10시간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여러분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참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3이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운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구해요. 재정적인 것들을 구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대단히 추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우리의 고백, 입술에서 멈춘 그 고백이 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그 관념과 추상적인 것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그냥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결박하고 칼을 내어 빼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까지 나아가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헌신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주를 따라 이렇게 주를 따랐던 그 지금 요한의 고백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들었다고 나옵니다. 눈으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이죠. 그의 체험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체험, 예수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구체적인 헌신을 했던 요한이 경험했던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버림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그냥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피지컬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들의 죄값을 일반 흉악범들이 받는 것처럼 치르셨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맞으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희생이 우리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손해가 뒤따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그 내어드림이 그리고 갑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헌신이 그냥 입술로 거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에서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물질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뭐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한 여인, 중국에 있는 한 여인의 삶인데 그가 어떻게 그 사막을 변화시키는지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픽션 그 소설이 아니라 그 중국 마오스 사막에서 나무를 10년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그 이니쩐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그 사막에서 꾸준하게 정말 모래 폭풍과 싸우면서 그 사막을 변화시킨 여인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것들 보면서 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황량한 데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무를 돌보고 그 나무가 그 모래 폭풍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벌레들의 그 무너져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참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아주 헌신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놀라운 어떤 열매들을 맛보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씨뿌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제 삶을 참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치는 그 부흥에 대한 구호가 너무 그냥 허공에 울리는 울림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회복을 외치고 있고 치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질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갑질이 있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헌신들이 있는지 지속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헌신, 계속적인 헌신,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금방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